16시간 시퍼렇게 눈 뜨고 있지만 그냥 춥기만 해 내 옆이 비어서 게다가 괜히 서러워지는 날씨여서 친구 불러 해서는 대화도 없이 한 잔씩 넘기며 술 기운으로 버티는 토요일 새벽 거리 분위기 너무 좋은데 난 계속 잊지도 않은 내 여인은 떠올리며 입 벌리고 앉아있어 언제 지워질까 나와 너 사이에선 만나야 돼 그때 다 얘기할게 네 생각하던 날이 한 달에 30일은 돼 튼살 늘어가는 내 맘에 네 손은 로션 걱정 마 난 내 여자는 최고로 모셔 너 하나면 돼 그래 너 하나면 돼 나 절대 급하게 꾸는 거 아니야 my baby I don't wanna rush 떨리는 네 손에 touch 나는 너 하나면 돼 너만 간절 싶어지는 오늘 눈앞에 널 그리며 혼자서 뒹구르는 시간이 좀 아까워 오늘 같은 날 넌 친구들과 도망갔어 나 빼놓고 나가 있는 너의 하루가 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아 먹지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네가 없는 내 방처럼 정리가 안 돼 눈치가 없는 핸드폰에 알람이 날 깜짝 놀래키고 널 며칠 못 본 간증에 난 목매이고 바닥만 긁어대지 궁상 맞은 놈처럼 보일까봐 밖에도 못 나가겠어 애처로워 너의 남자로서 이런 것도 불평 못해 늦게라도 올 것 따라 불 지펴놓을게 널 기다릴 거야 새벽마저 잠들 때까지 걱정되니까 빨리 와 첫 차 뜰 때까지 I can go to sleep 하나만 얘기할게 baby 너도 이제 내게 간절해지길 baby, 바래 baby I don't wanna rush 떨리는 내 손에 touch 나는 너 하나면 돼 너만 간절하게 되는 이게 사랑인가 싶다 이게 사랑인가 싶다 이게 사랑인가 네가 지금 많이 보고 싶다고 Baby I need you I want your love 지금 많이 보고 싶다고 I want your love 네가 옆에 있어줘야 돼 너 없이는 길 잃은 꼬마 같은 기분이 돼 네가 옆에 있어줘야 돼 너 없이 보내야 돼 시간 견디고 있을게 Can't go to sleep.